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가게 가게 가을 가을 건강 건강 계획 계획 과 과 기분 기분 낮 낮 도시 도시 등산 등산 밤 밤 신발 신발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행 여행 잠 잠 제13과 제13과 지갑 지갑 Proper nouns 성희 성희 용평 용평 loan words 게이트 게이트 데이트하다 데이트하다 매일 매일 벤치 벤치 샤워하다 샤워하다 스키 스키 스키장 스키장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워크맨 워크맨 조깅하다 조깅하다 컴퓨터 컴퓨터 verbs 걸어가다 걸어가다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계획합니다. 계획합니다. 계획하다. 계획하다. 등산 가요. 등산 가요. 등산 가다. 등산 가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다. 생각하다. 스키 타러. 스키 타러. 스키 타다. 스키 타다. 잠이나 잘까? 잠이나 잘까? 잠을 자다. 잠을 자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걸다. 질문하다. 질문하다. 춤을 추다. 춤을 추다. 타고 가다. 타고 가다.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치다. Adjectives.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Adverbs. 글쎄요. 글쎄요. Interjection. 참. 참.